세상 모든 것은 나 때가 있잖아. 오늘도 힘껏 달려보자. 뜻대로만 되면 인생이 아니지. 쉬운 건 재미없잖아. 뒤도 안 보고 흘러서 가네. 바다를 향해 저목한 물들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. 나의 바다는 어디 있을까. 나를 안아줘. 나의 삶이여 제발 내게 보여줘. 나 가야 할 그 길을 나를 찾아서 세상 끝까지 갈 거야. 그 길 위에 불을 밝혀줘. 나의 삶이여. 돌아보지 말자 내가 걸어온 길. 지금 이 순간 살아보자. 내일이란 것도 지금은 없잖아. 오늘만을 살아보자. 뒤도 안 보고 흘러서 가네. 바다를 향해 저목한 물들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. 나의 바다는 어디 있을까. 나를 안아줘. 나의 삶이여 제발 내게 보여줘. 나 가야 할 그 길을 나를 찾아서 세상 끝까지 갈 거야. 그 길 위에 불을 밝혀줘. 나의 삶이여. 사랑이 행복이 전부라고 하기에 This life's only 나를 만든 That's part of my life This life. 나를 안아줘. 나의 삶이여 제발 내게 보여줘. 나 가야 할 그 길을 나를 찾아서 세상 끝까지 갈 거야. 그 길 위에 불을 밝혀줘. 나를 안아줘. 나의 삶이여 제발 내게 보여줘. 나 가야 할 그 길을 나를 찾아서 세상 끝까지 갈 거야. 그 길 위에 불을 밝혀줘. 나의 삶